뉴스. 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서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줄 대학생 멘토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부터 상시 모집이며 모집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동작구 소재 대학교 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교육미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서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통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2024년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며 지원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5월 중부터 9월 말까지 약 5개월이며 대회 참가 지원 및 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가 내년 3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팹을 착공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46년까지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총 4기의 팹을 구축합니다. 1기 팹 부지는 현재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며 부지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팹 1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층 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 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검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SPC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 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고 그 정점에 허 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도 부당 노동 행위 등에 관해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허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의 수서부터 동탄 구간 이동 시 일반 성인 기준 요금으로 4,450원이 책정됐습니다.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환승 할인도 적용됩니다. GTX는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행됩니다. 또 이 노선의 열차는 출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3월 2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태인, 기술의 윤세영, 담당의 이서빈이었습니다.